이유 없는 중상무력과 비방,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해보셨습니까? 다윗이 이런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다윗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을까? 28절이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곤경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참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이 이제 내 목까지 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3절에는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부르짖다 목이 마르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이 쇠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 물론 과장법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내 원수가 돼서 나를 끊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난과 비방을 당하는 이유,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습니다. 주를 위해서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 주님 때문이다. 근데 그 비난을 받고 하는 것도 누구의 비난인가를 잘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가까운 친구, 형제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받는 비난은 주님을 향한 비난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라고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언제나 비난거리가 될 뿐입니다. 좀 잘 해보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욕이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10절과 11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금식하는 것이 욕이 되겠죠. 11절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척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를 비방합니다. 12절이에요. 성문에 앉은 자, 높은 사람들이죠. 취한 무리, 이거 그냥 그런 백성들이죠. 다 나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죠. 이런 비방은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고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상황을 다 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는 회방, 수치, 능욕, 억울한 것, 비방받는 것, 오해받는 것, 미움받는 것, 아신다는 것. 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무섭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과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것이 29절부터 3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런 심한 오해와 비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윗은 무서울 정도로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그들을 향한 분노의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할 정도죠.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 죄를 생각합니다. 이게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내 죄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죄를 인식하면서 그러나 이 절망적인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든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어떤 연고든지 다윗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자기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높이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죠. 본회퍼는 감옥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속세를 피하여 은둔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고 사랑하고 세상에 참된 것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저 좀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이 속에서 이 불구하고 이것에도 불구하고 참고 사랑하고 세상에 참된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믿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는 덤으로 따라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런 신앙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곤고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곤고한 사람들의 영혼이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 자다. 온유한 자, 곤고한 온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은혜를 얻고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뭘로요? 진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시편 69편은 또한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죠. 육신에 계실 때 주님 자신처럼 억울함과 비방을 심하게 당한 분은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은 다윗처럼 당신의 죄가 숨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참지 못할 억울함과 비방은 없습니다. 그 믿음, 다윗의 믿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오늘 이 시편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비방과 미움과 부당하고 중상모략 같은 일들을 저희가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모든 속에서 저희가 참고 사랑하고 세상에 참된 것을 보여주는 믿음 주셔서 저희로 인하여 저희 자신의 영혼도 살고 주변의 사람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